생각이야. 나겠지. 많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하려니 잊게 해주고 잊게 해주고 그대는 모르게 잊게 해주고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오오 생각이야 오오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하려니 잊게 해주고 잊게 해주고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고 잊게 해주고 과거는 모르게 잊게 해주고 아~ 우연히 우연히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게 지만